리아 씨, 뭘 마시겠어요?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걸 마시고 싶은데. 그럼 커피로 하시겠어요? 아니요,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. 따뜻한 우유를 마실게요. 저는 주스로 하겠어요.